흘러가는 세월이야. 어쩔 수 있나. 기다린 이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지. 흘러가는 구름이야. 어쩔 수 있나. 모르는 채 외면하고 말없이 돌아선 널. 하룻밤의 꿈이라면 미련도 버릴 것을. 기다리다 시 어쩔 수 있나. 기다리는 이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지. 하룻밤의 꿈이라면 미련도 버릴 것을. 기다리다시 들으면 뛰는 가슴 어떻게. 흘러간 세월이 어쩔 수 있나. 기다린 이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지.